민족의 영광, 인민의 환호성.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.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,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원수님 따르는 인민의 마음. 낮이나 밤이나 급품으로만 달리며 잠시도 잠재울 길 없는 나의 그리움은 애월하지 심장에서 시작된 것. 무엇 때문이냐? 그 일을 배울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서고 해마중 떨쳐나선 아이들 마냥 손조 발더듬하며 원수님 품에 저마다 안겨드는 것은 어이하여 섬쳐서 평범한 병사들이 가슴치는 바닷물을 헤치며 그의 타신 배를 따라섰더냐, 철부지 아이들이 급품을 파고들며 떨어질 줄 몰랐더냐, 무엇이 북방의 혹한 속에서 산악같은 논제를 단숨에 안아올린 백두청춘의 무한한 힘이 되었느냐, 눈을 감으면서도 그의 안녕을 바란 전사의 가슴 속엔 진정 큰 무엇이 생의 마지막 박동으로 울렸느냐. 햇빛처럼 공기처럼 그것 없이 우린 못 살아. 기쁠 때도 먼저 찾고 힘겨울 때도 더듬어 찾으며 철린 말린 날에 치어 달려가는 그리움이여. 그것은 세상에 단 한 분 우리 원수님만을 우러러 따르며 인민의 가슴에서 솟구쳐 넘쳐나는 티없이 맑은 샘, 내 심장의 박동이며 삶의 숨결.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고 하늘 땅을 다 준대도 아니 바꿀 목숨 같은 그리움이여. 어버이의 믿음 앞에 충정으로 다 끓는 심장이 뿜어올리는 순결한 정의 뜨거움이여. 따뜻한 인정미에 끌리고 겸허하신 그 인품에 매혹되어 내 스스럼 없이 안기고 싶은 분, 어느 때나 어디서나 맑은 눈동자로 우러르는 천사의 이 마음. 불같은 그리움은 말리마의 나래여라. 그이 펼치시는 무릉도원에 세세연연 파도칠 사가바다 솟구치고 또 솟구치는 선경의 새고리, 그 품에서 맞이할 모든 영광 속에 울리는 영원한 생의 노래여라. 당중왕뜰하게 정의 핏줄기를 잇고 그리움으로 불타는 생보다 더 큰 행복, 더 아름다운 삶을 인민은 모르나니. 오, 그리움 없인 순간도 못 사는 이 나라의 아들, 딸들. 폭풍 말리, 불길 말리 헤쳐간대도 그리움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김정은 원수님만을 따르리라. 세월의 끝까지, 이 세상 끝까지. 그렇습니다.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시며 찾으시는 그 어디에서나 인민사랑의 뜨거운 화폭들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. 그의 정력적인 영도로 이 땅 위에는 말리마석도 창조의 거세찬 불길이 타오르고 세계적 변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모두를 크나큰 한품에 안으시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며 휘황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시는 경이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, 내 조국의 하늘가에 메아리 칩니다. 안긴 그 품어 바다처럼 넓고 깊어라. 피보다 진한 저 그 사랑인 저 행복 속에 우리 알았네. 원수님 따르는 인민의 마음,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.